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리랑카 준비위원회가 14일 콜롬보에서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,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종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